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예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극장에 가면 전체 이용가라는 표시를 본 적 있나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특별한 제한 없이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의 표시예요. 오늘 찬송에도 어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곡일까요? 우리 다 함께 들어볼겐데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죽게 오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원받았네. 아멘.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죽게 오면 어느 누구나 영생 얻네 어느 누구나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난 기뻐요 구원받았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기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찬양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죽게 오면 찬양 듣고 우리 반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찬송을 부를 때 어느 누구나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나 또는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또는 가족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오면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영생 얻네 아프리카도, 영국 사람도 오면 아멘!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나라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들어본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 들어볼 건데요. 이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왜 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표 준비를 하고 선생님이 말씀 주소를 알려줄 테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는 신약성경에 있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알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 말씀 암송,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생님은 이 말씀 구절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들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 좋거나 나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참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까지도 세세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좋거나 나쁜 일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늘 함께 하심을 믿어요. 아멘. 저희는 이 시간에 예전에 한번 들어보았던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께 모든 것을 찬양 듣고 2부에서는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러 다시 올게요.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머리 7개에 달린 뱀의 후손이라는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뱀을 특별히 신성하다고 여겨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힌트를 줄게요. 1번 베트남, 2번 태국, 3번 라오스, 4번 캄보디아입니다. 정답을 생각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우리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 들어보고 다시 올게요. 이 시간은 선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선교란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 캄보디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아, 선생님이 찬양 듣기 전에 문제를 내었는데 그 문제의 정답은 바로 나라 이름이 캄보디아였군요. 그래요. 좀 더 알아보기로 할게요.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남서부, 북서쪽으로는 태국과 접경하고 북동쪽으로는 라오스와 접경하고요. 동쪽과 남동쪽으로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어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두 배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기온은요, 10도에서 38도에 이르는 열대 몬순 기후, 그러니까 계절풍의 영향으로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발달한 기후라고 하네요. 10월에서 1월 사이는요, 30도 정도이고 2월에서 5월은 32도에서 35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도는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프놈펜이에요.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캄보디아 지역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생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아멘하고 같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에 있는 푸놈펜과 바탄방 지회, 시엠니 지회, 짬뽕짬 지회, 끄랍 국제지회에서 열리고 있는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어린이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선생님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허드슨 테일러 시간인데요. 젊은 선교사의 여행 제3장을 계속 이어서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허드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드디어 가고자 하는 중국에 도착하여 정말 여기저기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질병에 필요한 약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꿈만 같은 일들이 허드슨에게 일어나고 정말 놀란 일들도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서양에서 온 허드슨의 외모를 보고 이상해하는 사람들과 또 허드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장면도 기억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모든 중국 사람들이 허드슨을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허드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다음 이야기 궁금하죠?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야기. 비가 내리는 어느 날 허드슨과 다른 선교사가 텅초우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도지와 책이 든 가방을 가지고 진흙에 철퍽거리는 빗길을 일륜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도중에 친절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했어요. 텅초우로 가지 마세요. 그곳은 악한 도시예요. 난폭한 군인들이 당신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일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이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허드슨과 그의 친구는 경고를 해준 사람이 고마웠지만 계속해서 갔어요. 그들은 이 사람들도 악한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텅초우 가까이 이르러 그들이 일륜차에서 내려 도시 성문이 이르기도 전에 무섭게 보이고 술에 취한 군인들이 달려와 허드슨의 친구를 붙잡았어요. 재빨리 12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쌌어요. 군인들은 허드슨과 친구들을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몇몇 군인들은 그들을 죽이자! 라고 소리까지 쳤어요. 아니, 아니요. 관리에게 데려가야 하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설득했어요. 군인들은 관리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선교사들을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끌고 다녔어요. 허드슨과 친구는 멍이 들고 통증이 생기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벽에 기대었어요. 그래도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조금 지나서 선교사들은 관리 앞에 가게 되었어요. 조금 지나서 선교사들이 관리 앞에 가게 됐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허드슨과 친구들이 붙들려 관리한테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찬양한 것 듣고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들어보았던 어린이 구한 찬송,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찬양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선교사들은 관리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는 빛나는 비단 옷을 입고 푸른색의 보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는 허드슨이 왜 왔는지 설명하는 것을 점잖게 듣고 감사하게도 그는 허드슨이 준 신약 성경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관리는 선교사들에게 차를 대접하라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는 대신에 이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들이 떠난 후에 관리는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심지어 사람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친 선교사들은 사악한 통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서 전도하고 난 어느 날 허드슨은 지치고 배고픈 몸으로 배에 돌아왔어요. 그는 저녁 식사로 밥과 오리알을 먹었어요. 중국인 동역자는 허드슨이 젓가락으로 먹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어요. 당신도 우리들처럼 먹는군요, 하고 동역자가 말했어요. 우리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중국인 머리를 하고 중국 옷을 입는 것은 어때요? 그래! 왜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더 중국이처럼 닮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래서 허드슨은 중국 사람처럼 이발을 한후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길고 검은 머리를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땄어요. 짧은 바지와 헐렁한 윗도리도 입고 까슬까슬한 양말도 신었어요. 편편하고 뾰족한 슬리퍼를 신어서 발이 꽉 끼었어요. 그리고 넓은 소매에 비단 웃옷을 입었어요. 허드슨의 발은 새 신발에 불편했지만 옷은 양복보다 더 편했어요. 이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허드슨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의 이상한 옷을 바라보거나 그 옷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드슨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허드슨을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답니다. 허드슨이 청밍이라는 큰 섬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도시에 살도록 허드슨을 초대했어요. 그들은 허드슨이 살 집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허드슨은 중국식으로 된 자신의 집으로 이사 온 것이 참 기뻤어요. 그곳에서 허드슨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바빴어요. 낮 동안에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고,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저녁에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열심히 들었고, 그들 중에서 재단사인 장과 사업가인 형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와, 정말 허드슨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시간들이네요. 저희는 다시 한번 ABCDEFG 어린이 구원 찬송 한번 듣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6주 동안 허드슨은 자신의 새로운 집에서 살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섬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몇몇 의사들과 약사들이 허드슨이 환자들을 그들보다 더잘 치료하고 더 좋은 약을 쓴다고 그를 시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비밀리에 정부관리에게 불평했고 그 정부관리가 허드슨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허드슨은 당황스러웠고 허드슨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허드슨은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슬퍼했고 중국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슬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허드슨은 그냥 떠나야만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강 아래로 향했어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이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허드슨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자, 이제 허드슨은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아쉽지만 다음 주에 오면 들려줄게요. 어디로 갈수 있을지.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허드슨의 삶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선생님도 계속 기도해 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